완벽한 왕자. 먼 옛날, 머나먼 왕국에 아름다운 공주가 살았어요. 공주는 커다란 성에 살았고 자신을 챙겨주는 많은 하인이 있었죠. 하지만 공주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한 마법사가 공주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못된 마법사는 공주를 차지하고 싶어 했어요. 마법사는 커다란 고양이로 변장해 공주를 어디든 쫓아다녔어요. 오직 왕자만이 이 저주를 풀 수 있었죠. 공주가 들은 바로는 왕자가 커다란 고양이의 꼬리를 발로 밟아야 한댔어요. 그럼 공주는 자유를 되찾을 수 있죠. 왕국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잘생긴 왕자가 살았는데 아름다운 공주에 관한 소문을 들었죠. 정말 말도 안 돼! 공주는 자유를 되찾아야만 해! 대신 내가 떠난 사실을 아무한테도 알리지 마세요. 고양이가 미리 눈치챌 수 있으니까 마법사가 잠이 들었을 때 고양이 꼬리를 밟도록 하겠다! 왕자는 바로 출발했죠. 밤이 되자 커다란 고양이는 바로 잠이 들었어요. 왕자가 다가가 꼬리를 밟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 감히! 당장 공주 곁을 떠나지 못해? 내가 명령한다! 그래, 떠나주마. 하지만 넌 누가 구해줄까? 너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너의 첫 번째 아들은 엄청나게 큰 코를 달고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왕이 되지 못할 것이다. 너희 왕국은 진정으로 완벽한 왕자만이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왕자는 마법사가 내린 저주가 전혀 이해되지 않았어요. 내 아들은 자기 코가 엄청 크다는 걸 바로 알 텐데. 큰 코가 뭔 대수야? 이런 일을 괜히 걱정할 거 없어. 그날 아침, 공주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크게 기뻐했죠. 못된 마법사가 사라졌으니까요. 공주는 왕자와 기꺼이 결혼했어요. 왕자는 아름다운 공주와 결혼하게 돼 정말 기뻤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저주는 다 잊어버리고 아무한테도 저주에 관해 얘기하지 않았죠. 세월이 흘러 어느덧 왕비가 된 아름다운 공주가 첫 번째 아이를 낳았어요. 히아신스 왕자는 왕이 일 때문에 멀리 떠나 있을 때 태어났죠.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왕비가 그만 세상을 떠났거든요. 미처 슬픔을 달랠 틈도 없이 또 다른 나쁜 소식이 전해졌어요. 왕이 탄 배가 바다에서 가라앉은 것이었죠. 히아신스 왕자는 왕이 될 유일한 후계자였지만 왕자에겐 하나의 커다란 결점이 있었죠. 이런 세상에! 코가 원래 코가 저렇게 크나? 코가 얼굴의 반이나 차지하고 있어. 아, 그런 말 말아요. 그래도 우리 왕이 되실 뿐인데 왕자님의 코가 커다랗다는 얘기는 절대 꺼내지 않기로 해요. 괜히 왕자님을 창피하게 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테니까요. 우린 이 사실을 비밀로 하고 왕자님이 절대 눈치 못 채게 해야만 해요. 모든 대신들과 신하들은 왕자의 얼굴에 있는 가장 큰 결점을 숨기기로 했어요. 평범한 코를 가진 왕의 그림은 성에서 모두 치워버렸어요. 모든 하인과 집사, 관리원에게도 경고했어요. 커다란 코에 관한 얘기는 절대 꺼내면 안 됐고 모두가 왕자와 왕자의 커다란 코를 우러러보도록 했죠. 심지어 학교에선 선생님이 역사까지 고쳐서 가르쳤어요. 선생님은 오직 코가 큰 영웅만을 다뤘죠. 모두가 코가 평범한 사람을 비웃었어요. 신하들은 최선을 다해 노력했어요. 신하들은 왕국에 사는 잘생긴 남자들에게 가짜로 만든 커다란 코를 차게 해서 이 코를 차고 성에 들어오게 했어요. 왕자는 커다란 코를 우러러보고 자신의 코를 자랑스러워하면서 컸어요. 결점을 숨길 수 있었죠. 위대한 왕자님이시여, 이제 대관식을 치르실 때가 됐습니다. 하지만 규칙은 잘 알고 계시겠지요? 진정한 왕이 되시려면 결혼을 해야 하는 것도 아시겠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대신. 안 그래도 베즈포트의 왕에게 딸을 달라고 할 생각이었습니다. 공주는 정말이지 너무도 아름답죠. 물론 코가 작기는 하지만 난 마음이 넓은 사람이니까 그 정도 단점이야 받아줄 수 있죠. 네, 잘 됐군요. 미남 왕자님, 서둘러 혼인을 준비하겠습니다. 대신과 신하들은 왕에게 거짓말하는 데 너무 익숙해져 있었던 탓에 베즈포트 왕에게 왕자의 단점을 말하는 걸 깜빡했습니다. 왕은 혼인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위대하신 왕자님! 위대하신 왕자님! 베즈포트 왕국의 공주가 인질로 끌려가셨다는데 공주에게 저주가 내렸다는 소문이 돕니다. 지금 수정궁전에 잡혀있다고 합니다. 베즈포트 왕이 지금 공주를 찾고 있습니다. 뭐? 누가 감히 그런 짓을 했지? 군대를 소집하세요. 내가 직접 나가서 공주를 찾아보도록 하겠소. 왕자는 부하들을 이끌고 출발했어요. 왕자와 부하들이 사막 한가운데를 지날 때 모래폭풍이 불어와 왕자와 부하는 서로 흩어지게 됐죠. 왕자가 깨어났을 땐 낯선 땅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왕자는 걷고 또 걸었지만 아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프네. 목도 무지무지 마르고. 이제 어떡하지? 잠깐, 저건 설마 집? 부인, 길을 잃어서 그런데 목을 축일 물과 배를 채울 음식을 좀 주겠소? 그럼요. 피곤해 보여요. 들어오세요. 잠깐. 그게 본인 코인가요? 정말 진짜 크네요. 살다 산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그렇게 큰 코는 처음 보는군요. 뭐야? 갑자기 말을 너무 많이 하잖아. 또 내 코는 큰 게 아닌데. 저 할머니 코는 너무 작아. 하지만 배가 고프니까 괜한 시비는 걸지 말자. 부인,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런데요. 먹을 걸 좀 주시겠어요? 그럼요. 물론 목도 많이 마를 테죠? 목이 마르다고 하지 않았나요? 하인들을 시켜서 물을 주라고 해야겠군요. 우리 몸에는 물이 꼭 필요하죠. 이런 말 해서 미안하지만 코가 너무 신경 쓰이는군요. 원래 그렇게 컸나요? 왜 아직도 밖에 서 있는 거죠? 피곤해 보이는데 들어오기 싫어요? 들어가고 싶지만 부인께서는 계속 여기서 제 코 얘기나 하고 싶으신 것 같아서요. 목마르고 배고픈 손님을 집으로 드리는 대신에요. 말 참 많네. 들어와요. 내가 말이 많다고? 내가? 세상에, 그냥 배가 고파서 떠든 건데. 오두막 안으로 들어서던 왕자는 깜짝 놀랍니다. 오두막 안은 최고의 골동품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너무 부유해 보였어요. 왕자는 깜짝 놀랐죠. 이게 부인 댁이라고요? 궁전이 따로 없는데요? 당신은 대체 누구죠? 옛집이 그리워서 똑같이 꾸며봤어요. 난 머나먼 왕국에서 왕비였어요. 몇 년 전에 사냥을 나왔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어요. 다행히 보석을 좀 지니고 있었고 몇몇 하인들도 날 따라왔어요. 사실 웃긴 일인데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서 숲 깊숙이 더 들어갔어요. 그러다 나왔는데 이 집이 보였어요. 하인들에게 얘기를 들려줄 때였죠. 왕과 거인, 거대한 고양이 얘기를 해줬어요. 하지만 당신 코에 비하면 그 고양이는 아무것도 아니죠. 대체 언제까지 내 코 얘기를 할 거야? 하인들과 실컷 수다를 떨다가 길을 잃었다고? 수다가 지나쳐서 이 사막 끝까지 온 것도 깜빡하셨나 보지? 왕자와 커다란 고양이 얘기를 듣고 싶어요? 전 그냥 차라리... 좋아요! 그렇게 원한다면야. 그러니까 이 고양이는 실은 마법사였는데 왕자가 자기 꼬리를 밟았을 때 저주를 내렸어요. 이제야 알겠군. 하인들은 왕비의 단점을 무시하라고 배운 거야. 왕비는 말을 너무 많이 하지만 그 얘긴 절대 꺼내지 말라고 했을 거야. 어떻게 자기 결점도 못 볼 수가 있지? 내 말 듣고 있어요? 코가 그렇게 큰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죠? 이제 어느 정도 배를 채운 왕자는 더는 들어줄 수 없었어요. 부인! 내 코에 관한 얘기는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무리하잖소. 내가 언제 부인이 앵무새처럼 떠든다고 해요? 아니면 코가 너무 조그맣다고? 내 코가 날 얼마나 멋지게 하는데 난 자랑스러워요. 음식은 잘 먹었습니다. 난 이만 공주를 찾으러 가야겠소. 에? 당신의 그 대단한 궁전에는 거울도 없나 보죠? 근데 만약 수성 궁전에서 공주를 찾는다 해도 어떻게 손등에 키스의 저주를 불 거죠? 당신의 잘생긴 코가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코가 커다래서 발이 제대로 보이기나 하겠어요? 난 존경받는 왕자입니다! 이런 사소한 문제로 당신과 다투고 싶지 않소! 난 지금 당장 떠나겠습니다! 이거 이상한데? 맞는 말이긴 해. 난 발이 안 보이니까. 위대한 왕과 여왕께서는 이런 문제를 다 겪으셨겠지? 저 여자가 뭘 알겠어? 하! 자기 입으로 저주를 깰 방법을 알려준 것도 모를걸? 왕자는 돌아가는 길에 시장을 지나쳤어요. 근데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이 왕자의 코를 가리키며 키득거렸어요. 거참 희한하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코가 조그맣잖아. 내 코를 이상하게 보고 있어. 거참 희한한 나라로군. 하지만 차츰 왕자의 마음속에도 의심이 피어올랐어요. 모든 사람의 코가 작았거든요. 그런데 다들 전혀 못생겨 보이지 않았어요. 수정 궁전에 도착한 왕자는 큰 소리로 공주를 불렀어요. 공주님! 나예요! 히아신스 왕자요! 당신을 구해주려고 왔습니다! 드디어 오셨군요. 근데 얼굴에 그건 뭐죠? 설마 그게 코인가요? 공주의 작은 코에 관해선 나중에 얘기하지요. 먼저 저주부터 풉시다. 왕자는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공주의 손을 잡았어요. 공주의 손등에 키스하려고 왕자는 깨달았죠. 큰 코 때문에 입술이 손에 닿지 않는다는 것을. 미안합니다, 공주. 저주를 못 깨겠어요. 전에는 한 번도 몰랐는데 내 코가 정말 크군요. 왕국 전체가 내 코가 멀쩡한 것처럼 느끼게 했어요. 하지만 결점이었어요. 평생 안고 살아야 할 짐이란 걸. 잠깐, 당신은 내 코를 계속 놀리던 아까 그 노부인? 여긴 어떻게 왔죠? 하인들은 어디 있어요? 난 여왕이 아닙니다, 왕자님. 난 변장을 한 거랍니다. 당신의 결점을 직접 볼 수 있게. 한 마법사가 당신의 왕국에 저주를 내렸어요. 자신의 결점을 인정할 때 진정한 왕이 될 수 있죠. 이제 그 저주를 풀었어요. 코를 본 적 없나요, 왕자님? 내 코요? 아, 이제 다시 작아졌어요! 그럼 이제 난 결점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결점이 있죠. 코가 줄어들어서 저주가 풀린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해요. 하지만 사랑이 지나치면 자신의 결점을 볼 수가 없죠. 우린 자신의 결함을 인정할 때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알 수 있어요. 왕자님이 공주를 찾았을 때처럼요. 그리고 결점을 인정하면서 저주를 풀었어요. 우리가 자신의 결함을 볼 수 있을 때 진정으로 완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왕자와 공주는 왕국으로 돌아와서 혼인하였어요. 이제 왕국엔 결점 없는 완벽한 왕을 갖게 됐어요.